can skydive, free fall. Skydive, free fall. We can skydive, we go. 펼쳐진 세상에 nothing 덮쳐. Go to the other side. Yeah. Catch line, 너를 데려가. Want it back in time, 믿고 따라와. Baby, let's run. 어둠 속에 날 부르듯 이상처뿐인 판타지. Yeah. Kiss this life, 환한 스팟라인. 나를 비춰다, 높이 날아가. Baby, we can fly. Just let go, 나를 믿고. 네가 몸을 던져봐, man. 시작도 끝도 없는 sky. 그러면 그러면 버리고 with me 빠르게 달리 come with me.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We can skydive, free fall, fall, fall, fall, fall, fall. Let me go your beginner, gain a new beginner. 더 새로운 세계로 top the time is ticking. We can skydive, free fall, fall, fall, fall, fall, fall. 점점 더 밀려드는 time 몸을 때려비 Skydive, 모두 다 겹쳐 시동 접어 속도를 높여 진짜는 내게 맡겨 Skydive, 이 세상을 전부 통일 Skydive. 조차도 없이 떠나버린 너 난 길을